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9쪽 마가복음 13장 24절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니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종교는 윤리적인 삶을 실천해서 뭔가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존재가 되고 고상한 인격체가 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데 목적이 있죠. 또 그런 존경스러운 어떤 자신의 모습을 통해 신적인 존재에게도 그 대가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목적들과 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뿐인 것이죠. 내 존재가 내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것,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 죽어서도 행복과 영광의 보장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다면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네, 예수가 아니라 나죠. 훌륭해지는 나, 복받는 나, 천국에 가야 되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나.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이유도 나의 고상한 인격적인 향상과 어떤 그로 인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그 선하고 거룩한 삶이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이기에 그렇게 사는 것뿐이죠.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보다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고, 불행한 것들이 심지어 내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죽어서 얻게 될 어떤 나의 영광과 행복,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보게 될 그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그리고 참으로 깊게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누리게 될 그날을 그것 때문에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믿음의 그 모습을, 마음을 세워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가 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이고 질문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질문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미리 알고 미리 뭔가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언급하시는 모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해서 뭐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거나 또 그것을 막아보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어떤 날이고 또 그날에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야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공의로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98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의 내용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그 징조로 하늘의 별과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13장의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이스라엘을 파괴했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맥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가 바벨론을 향해서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요. 어떤 이방,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택한 바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하고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게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상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인격, 사람들의 존경,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의 어떤 뭐 풍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행하게 되는 어떤 선하고 의로운 삶조차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눈앞에는요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윗도 시편 143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내세워서 뭔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축복을 받을 만한 것,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면하게 만들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그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바리새인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을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호칭하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데 죽임 당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큰 영광과 그 권능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우리 죄인인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가, 참된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오직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그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루신 그 부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 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그 마지막 때에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날 건져내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날 구원하시고 땅끝과 하늘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두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소망을 내가 아닌 이 세상이 아닌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영원토록 그의 나라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보면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실 그 마지막 때에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분의 부활을 높이는 것은 먼 훗날에만 해야 될 어떤 것, 먼 훗날에 이루어질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는 수많은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것이죠. 세례를 베푸고 성찬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또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절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수많은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오늘도 부활을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크고 놀라운 용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고 감사한다면 그분의 용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또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기꺼이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오늘이 그분의 의로우심의 그 선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격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겠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로 인해서 오늘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리 이유도,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도, 하나님 당연한 것도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도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